빗물에 숨겨놓은 그댈 떠올리고 가슴에 흐르는 눈물로 그대를 지워보곤 하죠. 이 소리를 듣고 있죠. 피를 좋아하는 그대도 나를 기억하나요? 비가 오면 나는 그댈 그려요. Oh, 사랑은 비를 타고 내려, 추억은 비를 타고 흘러, 내리는 빗소리에 또 그댈 떠올려요. 눈물은 비를 타고 내려, 기억은 비를 타고 흘러, 굳은 가슴 적셔놓고 떠나가네요. 비를 타고 그댄 비를 보며 비를 닮아 슬퍼진다고 말했죠. 우리의 사랑도 이젠 비를 닮아버린 얘기죠. 그댄 떠나갔어도 나를 기억해줘요. 나를 기억해줘요. 그리움이 만나서 차오를 때 비가 부를 테니까. 사랑은 비를 타고 내려, 추억은 비를 타고 흘러, 내리는 빗소리에 또 그댈 떠올려요. 눈물은 비를 타고 내려, 기억은 비를 타고 흘러, 굳은 가슴 적셔놓고 떠나가네요. 비를 타고 나를 잊었더라도 다시 기억해줘요. 다시 기억해줘요. 그리움이 만나서 차오를 때 비가 부를 테니까. Oh, oh, oh. 어디서든 행복하기를, 어디서든 웃고 있기를, 비를 닮아 슬픈 사랑